너도 말해주는 문화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이 예쁘다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다고 마냥 행복하는데 걱정 없이 부족한 점이 뭔지 찾기 없기 거울 대신 그냥 내 눈빛을 바라봐 저울 대신 내 눈 위에 올라타 봐봐 아무리 뭘 뜯어봐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네가 눈물이 어딘지 그게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난 지금처럼 난 있어주면 난 바랄 게 없으니 넌 아무것도 바꾸지 난 아무 걱정 난 너의 모든 게 다 다시 오니까 너는 아무것도 바꾸지 난 이대로 지금 이대로 걱정하지 마, 임마. 100% 다 그대로 믿어도 돼. 모든 걱정 100% 다 지워도 돼. 아무리 널 뜯어봐도, 보고 또 보고 또 봐도, 네가 말하는 건 예쁜. 눈물이 어딘지, 그게 어딘지, 찾을 수가 없나. 지금처럼 난 있어주면 난 바랄 게 없으니 넌 아무것도 바꾸지 맘 아무 걱정 맘 너의 모든 게 다 다시 오니까 너는 아무것도 바꾸지 맘 이대로 지금 이대로 티도 티가 나 찾는 거지 원 눈부시게 빛나 빈틈이 없지 넌 내 눈에 얼마나 예쁜지 I want you 지금 이대로 you're the only one 오게 티도 티가 나 찾는 거지 원 눈부시게 빛나 빈틈이 없지 넌 내 눈에 얼마나 예쁜지 I want you 지금 이대로 you're the only one 난 있어주면 난 바랄 게 없으니 넌 아무것도 바꾸지 만 아무 걱정 만 너의 모든 게 다 다시 오니까 너는 아무것도 바꾸지 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네 여러분 딱 좋아 파트 체인지 어때요? 아 진짜 거울아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네, 힘든지 확실히 몰라. 그 느낌 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아 유겸이 파트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항상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는지 아니 대단해 정말 디테일 오 디테일한 오. 것까지 다 했더라고요 응. 와 나빴다. 아, 그냥 진짜 거예요. 나빴다. 응. 제빈 씨, 오 벗었어요? 네. 네 작년 팬미팅 때까지는 A랑 플레이그라운드 파트 체인지 했었잖아요. 네. 아, 네 그때 많이 기억이 해보세요. 많이 나는데 네. 정말 쉽지 않네요. 랩 어려워요. 아, 네. 노래도 정말 어려워요. 지금처럼 만. 아, 잘 불렀어요. 네.